때는 이런 morning 그런 내가 진 채 길을 잃어버린 느낌 불행도 슬픔도 지운 채로 더없이 완벽히 짜여진 yeah. There is no exit, this is how we do. We got everything that you never knew. They put in the world automatic goal. Every single day stay in heaven though. 모든 게 다 fake and fools like rum bum bum bum bum. 여긴 꿈속에 꿈 easy peel like rum bum bum bum bum. 넘길